종필은 노조란 조사 유치한 셈법 이런 제목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글은 경야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정력적인 지도 밑에 12일 우리가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 단도탄 북극성 2형 시험 발사에서 완전 성공한 이번 고사는 삽시에 세계를 뒤흔들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질적인 비약을 이룩한 우리의 핵공격 능력을 확고히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말끝마다 진선적인 이웃이라고 하는 주변 나라에서는 초기 단계에 불과한 핵기술이요, 조선은 제일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요 모유하면서 우리의 이번 발사의 의의를 깎아내리고 있으며, 특히 법률적 근거도 없는 유엔 제재 교리를 구실로 인민생활 향상과 관련되는 대외 무역도 완전히 막아치우는 비인도주의적인 조치들도 서슴없이 취하고 있다고 글은 지적했습니다. 글은 유엔 제재 교리가 인민생활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입버릇처럼 외우면서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제도를 붕괴시키려는 적들의 책동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명색이 대국이라고 자초하는 나라가 주때도 없이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도 마치도 저들의 노조란 조사가 우리의 인민생활에 영향을 주려는 것은 아니며 핵 계획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가면서, 이와 관련해서 세계의 정의로운 목소리들은 동지 큰 이웃이 미국의 비유를 맞추면서 조선을 제재하고 있다고 비웃고 있지만 우리의 적대 세력들은 쾌재를 올리고 있다고 글은 지적했습니다. 글은 몇 푼의 돈을 자른다고 해서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고 대륙간 탄도로켓을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유치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한생을 바치어 마련해 주신 자립적인 국방공업이 있고 당 중앙의 전략적 구상과 의도는 곧 실천이라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들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심장을 끓이며 도장하는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있기에 우리는 그 어느 누가 본 적도 없고 그 어느 나라가 가져본 적도 없는 최첨단 무기들을 꽝꽝 만들어낼 것이라고 글은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기들을 가지고 동북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우리 자체의 힘으로 수호할 것이라고 글은 강조했습니다.